예, 오늘 그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들 저희들 함께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그 사건들을 경험했고 또 전해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또한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 또 영어로 하면 뭐 토큰이라는 단어인데, 이 토큰은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니실 때 보시면 한국에서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해주는 사인과 증거, 또그 기사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확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 그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무리 사람들은 13절의 말씀처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생겨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던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지,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와 상관없이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 교회가 즉그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저기 가면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 저 교회 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도 있어. 교회는 그런 곳이야. 이런 인식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에 누이기도 하고,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그 병이 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수많은 자들, 병든 자들,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냄받았던 사도들, 또 그들이 모였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들, 또 병이 낫게 되는 역사들, 귀신이 쫓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고 또 교회를 기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곳에 두시는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또 교회가, 또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예.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3장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여기 사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단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도들을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시기, 예,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 질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들 안에 질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다 아시지만 지식인층이었고 또 특권층이었고 로마에 또 결탁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호의호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의 더 근본에 왜 그러면 그들을 시기했는가? 왜 사도들을 시기했는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회를 자기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니까 그들 안에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고 그 시기심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감옥에 잡아서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은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누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동원해서 투옥되었던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을 나오게 된 이 사건은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건져내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사도들이 이미 환난 가운데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20절에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또 사탄이 방해했죠.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안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들이 범죄하였고, 또 오늘 대적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그저 우리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그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생명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때로는 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가서 가르칠까요? 당시에 뭐 그 지역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주로 새벽에 또 저녁에 나와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 안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이 끄집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탈출시켜줬어요. 그러면 도망갈 것 같잖아요. 멀리 떠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 성전에 새벽에 나아가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이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미러키 침례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어떤 일들을 가장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오늘 하루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오늘이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처럼 내 안에 있는 그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여름성경학교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많은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